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마케도니아 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해서 조란 자예브 수상에게 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게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와 마케도니아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니콜라 디미트로브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